다시 소도시 얘기를 다시 조금 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약간 우리 동네 히어로 같은 느낌이잖아요. 뜨거운 녀석들을 봤을 때. 그리고 그 아까 새벽에 황당한 저주도 사실 그 작은 동네를 벗어나지 않잖아요, 영화가. 네. 단 한 번도 카메라가 뭐 영화적으로 세계 곳곳의 모습을 보여준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심지어 이 동네의 다른 곳은 어떤지도 한 번도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근데 에드라이트 영화 대부분이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그나마 조금 커진 게 베이비 드라이버고 거기는 이제 약간 그 전반을 좀 쓰기는 하지만 그것도 사실 약간 걔네 나와바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쵸, 그런 느낌. 뭐 스콧 필그림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가 일단은 그 주인공의 인물의 어떤 갈등이나 성장에 굉장히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요하게 이야기 자 그리고 그 장르나 이제 그 형식이나 그 안에 있는 줄거리가 이제 그 인물이 그 안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를 보여주는 방식으로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확장될 여지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 새벽에 황당한 저주가 어떤 면에서는 워킹 타이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약간 변주된 로맨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로맨틱 코미디의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새벽에 황당한 저주 보면은 좀비라는 말을 쓰기를 싫어해요. 주인공이. 그러니까 뭐 좀비 이러니까 너 그 말 하지 말라고. 뭔 얘기? 그러니까 아니 그 Z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 뭐서 아 왜? 아 그 얘기 싫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노골적으로 이 영화는 좀비 영화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조금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도 주고 이 영화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주인공이 시온이 그의 애인인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네, 사실 그쵸. 가장 큰 줄기 그죠 여자친구의 맞아. 관계 회복과 그 자기 친구와의 어떤 그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걔가 어떤 뭐 이 세계를 뭐 이걸 위기를 대처하고 이것보다도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애인과 친구들을 지키기 위한 어떤 여정이지 이게 사실은 뭐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사실 이런 느낌 이 생존보다도 이 사람들과 같이 이 관계가 더 중요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다른 어떤 그 생존이 그런... 중요했다면 영화가 되게 재미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너무 평범한 좀비 영화, 좀비 생존 영화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비 영화는 다들 생존하려고 그러니까, 하는데 생존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좀비 영화들은 약간 살아남는 거 플러스 약간 지구를 지키자 약간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존하는 게 목적이지만 다른 어떤 그런 흔해 빠진 좀비 영화들은 생존 자체가 목적이고 거기서의 어떤 그런 뭐 승부수를 던진다면 얘네가 어떻게 살아남냐에 대한 승부수를 던진다면은 이 영화는 살아남는 목적의 이유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나 이 애인에서 그동안 내가 되게 쇼니라는 인물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되게 좀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비전도 없고 되게 한심한 노물 앞에 그리잖아요. 근데 걔가 알고 보니까 약간 그런 소위 말하는 리더의 그 역량도 갖고 있고 그럼으로써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얘네가 사는 생존이 조금 더 응원하게 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인물이면은 저는 가끔 어떤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은 빨리 주인공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답답해가지고. 맞아 그런 게 있어요. 좀. 있잖아요. 좀 야, 너 그딴 싫어 할 걸 빨리 죽어 할까 이런 생각이 든단 답답하고. 말이에요. 답답하고 무서워 죽겠으니까 빨리 네가 죽고 영화가 끝났으면 좋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이 영화는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뭐 영화의 의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그 윈체스터라는 새벽에 황당한 조주를 기준으로 그 윈체스터라는 바에 결국엔 좀 애정을 갖게 되잖아요. 네. 결국엔 그 윈체스터가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럼으로써 이 동네에 사는 시언이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회복을 하고 그 과정들의 고군분투하는 걸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쟤네가 사는 방 삶이 되는 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응원을 하게 되고 힘내 힘내 제발 살아줘 약간 이런 느낌도 나잖아요. 그거는 또 되게 중요한 어떤 이 영화 갖고 있는 미덕이라고 좀 또 생각을 해요. 그 쇼니 여자친구를 데리러 갔을 때 그 여자친구 모습이 좀 온전하게 나오지 않나요? 그 이전까지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친구 사실 저는 비중 그 맨 처음에 바에서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렇게 막 좀 지나치듯이 풀샷으로 보고 보여주고 그런진 않았는데 저는 이게 좀 독특했던 게 여자친구를 구하러 가야 돼 여자친구한테 차여서 어떻게 뭐 관계를 회복하고 이래야 돼 라는 그 순간부터 이 여자친구를 되게 예쁘고 뭔가 되게 정말 지켜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가서 만난 여자친구한테 추리닝 바람에 막 머리 산발을 입고 너 여기 왜 왔냐 약간 이러길래 되게 평범하게 그래서 그게 되게 의외였어요. 영화적으로 되게 꾸미거나 포장을 안 하잖아요. 전혀, 예. 그런 게 없어서 또 더 그, 더 약간 실감, 실제로 좀 느껴졌던 것 같고, 그 상황 자체가. 그리고 약간,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쿠파에게 납치된 피치공주를 구하는 그런 느낌도 아니잖아요. 어, 맞아.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 그게. 주인공이 오자마자, 너 여기 왜 왔어? 너 나랑 헤어졌잖아. 아, 근데 우리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이런 식으로. 그니까 막상 그 앞은 되게 평온하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어, 네. 어떤 의미든 걔가 오므로써 약간 어. 좀비들도 끌고 그러잖아요. 어, 아, 그 되게 재밌는 장면들 많아요. 생각하면 그 좀비처럼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걸으면 얘네가 못 알아본다고 얘기하는 장면, 실제로 그걸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어. 행동을 하는 장면이 그 장면 되게 웃겼죠. 재밌었어요. 어, 그 장면 되게 웃겼어요. 보통은 안 그러잖아. 좀비가 그렇게 머리 나쁜 애들도 아니고. 머리가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머리가 없지. 어, 아, 그렇게 하지만 냄새를 맡는다거나 그러니까 뭐 되게 감각이 되게 보통은 보통의 좀비하면 오감을 그쵸?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잖아요. 보통 산자를 냄새로 구분하는 건데 약간 이 영화에서는 그래도 될 것 같은 세계잖아요. 어, 그러니까 워킹데드에서 드라마 워킹데드 보신 분 없죠? 저 봤어요. 봤어요? 네, 저 되게 좋아했어요. 워킹데드 1시즌에서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드라마가 새벽에 황당한 조직 그 장면을 좀 응용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좀비 내장을 꺼내서 아, 몸에 발라가지고 어, 몸에 발라가지고 냄새를 지우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어, 맞아 맞아 되게 쫄깃한 장면이죠. 어, 새벽에 황당한 그 장면. 새벽에 황당한 조직 이 장면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아요. 여기서 좀 더 철저하게 어. 좀 더 이 세계에 맞게 어.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게 저도 그러니까 워킹데드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영화 아닌가요? 이 맞아요. 영화가? 그죠? 네. 근데 워킹데드를 이미 워킹데드로 제 좀비관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근데 이거 그거를 보고 또 이걸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 영화는 2000년도에 나온 좀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그러니까 그 조지 에이 로메로 감독이 제가 알기로는 좀비라는 이 장르? 이 존재를 제가 창조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어떤 네네. 우리가 소위하는 좀비 영화의 틀을 예, 개척한 네, 사람이라고 네.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과거에 계속 변주가 되다가 2021세기의 좀비는 뛰는 좀비로 바뀌었잖아요. 사실은 그 유행 자체가 과거에는 그냥 천천히 걷기만 하고 약간 멍청한 존재였다면은 이제는 그 좀비들이 어떤 그러니까 영화들마다 그 좀비에 대한 자기식의 변주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뭐 네. 레지던트 이블 같은 경우는 이게 뇌를 계속 건드려서 얘네가 움직이는 거로,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한 타당성을 뇌가 계속 자극돼가지고 얘네가 움직이는 걸로 이런 식으로 했고, 뭐 어떤, 뭐 28일이었죠. 28일. 28일은 어쨌든 그런 새벽의 저주 리메이크판이나 이런 것도 뛰는 좀비나 이런 식으로 되게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2004년도에 나온 영화이고, 새벽의 저주를 노골적으로 제목을 패러디를 함으로써 정말 과거의 그 좀비. 정말 걷기만 하고 멍청하게 어버버하게 걷기만 하는 그 좀비를 그대로 갖고 왔잖아요. 21세기 속력도 그렇죠. 빨리 못 내는데 근데 또 막상 뭉치면 또 무섭고 어. 나는 잭 스나이더 판의 새벽의 저주를 패러디한 게 아니다라는 걸 되게 강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과거를 갖고 오는데 그 하는 틀은 그대로 갖고 오되 그 방식은 이제 21세기의 자기 방식으로 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던 장르나 그런 클래식한 영화들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담아가지고 자기 거 하시킬 수 있다는 게 되게 대단한 재능이죠. 재능 그쵸? 같고. 그러니까 이건 진짜 팬만 할 수 있는 거지. 진짜 팬. 그 새벽에 황당한 저주의 그 초반부터 그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는 방식도 되게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어,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라거나 막 출근길에 막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거나 그러니까 이미 좀비 같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도 약간 그렇지만 어 맞아 맞아 이렇게 지하철에 뒤에서 이렇게 흔들흔들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나 버스에서 이렇게 고개 약간 까딱하고 약간 이렇게 덜컹덜컹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미 좀비 같아. 어 이미 복선이 깔려 있듯이 약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재밌는 게 우리가 슈온이라는 인물을 처음 보는 것도. 다리부터 보여주는데 아, 약간 맞아요. 그게 약간 삐끗삐끗 약간 좀비처럼 걷잖아요. 흐느적. 어, 약간 좀비처럼 보이고 막 약간 이러잖아요. 그게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몸이 뻐근하니까 천천히 걷다가 하품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음에 이제 동네를 보여주는 어떤 아침에 출근길에 흔한 그런 무표정한 사람들이 아무런 감정 없이 뭐 핸드폰만 동시에 쳐다보고 있다거나 정말 몸이 그냥 차에 흔들린 대로 흔들리고 있는 장면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좀비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 아침에 일어나는 그 장면은 나중에 맨 끝에도 한 번 더 나오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이게 대꾸도 되게 잘 쓰잖아요. 앞에서 썼던 장면을 또 보여주는데 살짝 바꿔서 또 약간 다른 감정을 준다거나 이런 것도 너무 잘하고 관찰력이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거의 마지막에 그 좀비들을 뭐 노동 사업에 투하시키거나 뭐 운동을 시키거나 약간 이런 건 되게 뭔가 G-Day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그 조지 로메로가 써먹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거기서 이제 좀 갖고 온 건데,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좀 생활 밀착형으로 바꾼 거죠. 에이. 조지 로메로는 뭐 예를 들어서 투견처럼 막 좀비들을 막 이렇게 조종하고 묶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도박을 한다거나 막 인간들이, 그러니까 조지 로메로가 좀비화된 세상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잔악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그가 그런 것들을 보여줬던 감독이고 조지 로메로는 그 어쨌든 좀비들 사이에서 인간이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승리한 인간은 좀비를 가축으로 쓸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태세를 좀 많이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쵸, 되게 현실 정치적인 영화로 되게 많이 인용하죠. 계급사회적인 면이라든가. 근데 여기 이 영화에서 쇼는 어쨌든 친구를 그렇게 쓰진 않고 어쨌든 게임하는 용도로 쓰긴 하지만 2인용 게임 용도로 쓰긴 하지만 항상 친구랑 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재밌는 결말이었어요. 아무튼 그 영화의 전체 흐름에 딱 걸맞는 결말이었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러니까 새벽의 황당한 저주가 딱 에드가 라이트 영화 중에서, 그러니까 에드가 라이트의 어떤 그런 장점이 극대화된 거는 저는 이제 가장 깔끔하게 떨어진 거는 뜨거운 녀석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 전반적으로 특별히 흠잡을 게 없는 거는 새벽의 저주, 새벽의 황당한 저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뜨거운 녀석들 얘기로 넘어오자면은 이 영화가 어쨌든 소위 말하는 나쁜 녀석들, 뭐 폭풍 속으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영화들의 버디무비의 틀을 그대로 갖고 오는데 소도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솔직히 할 게 없잖아요. 얘네가 맨날 하는 거라고는 속도위만 딱지 끊으려고 이렇게 차에 가만히 있고 뭐 그 동네도 되게 평화로운 동네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뭐 도둑도 없고 되게 뭐 항상 올해의 마을로 뽑혔던 그런 곳인데 여기서 근데 우리가 그런 소위 말해서 정말 작은 공간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스펙타클을 만들어야 되니까 편집을 되게 잘게 쪼개서 간단 말이에요. 타다다 가고 되게 정말 생각해보면 초중반까지는 크게 아무 일이 없는데도 우리는 되게 막 괜히 긴장하게 되죠. 네. 근데 오히려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장르적인 그런 뭐 대규모 총격신 이 나올 때는 오히려 영화가 루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를 자기식으로 할 때에는 영화가 훨씬 더 집중력이 있었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결말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그런 액션을 하기 위해서 장르의 틀을 자기식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갖고 오니까 영화가 좀 루즈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이 사람이 그런 연출 면에서는 그러니까 흠잡을 데 없이 갖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격신에 대한 어떤 그런 액션 감각이라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미 다른 데서 봤던 거에서 크게 변하지를 않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우리가 이 영화를 재밌게 봤던 거는 우리가 흔하게 봤던 거를 에드가 라이트 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 영화가 한 시간 반 동안 우리에게 흡입력이 있었던 건데 이제 흔히 봤던 것들을 소위 말해서 뭐 마이클 베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 흔하게 이미 해왔던 것들을 이 작은 도시에서 약간 재현하듯이 해버리니까 그때는 오히려 조금 이제 아쉬움이 좀 남았죠, 사실. 처음 봤을 때도 그런 그랬고 이번에 또 보는데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뜨거운 녀석들은 저도 그러니까 새벽의 황당한 저주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뜨거운 녀석들은 초반에 좀 긴장감이 확 몰아다 뒤에 약간 점점 그러니까 점점 총격신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긴장감이 별로 없어지니까 맞아요. 그게 좀 사그라드는 게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영화적으로는 점점 뜨거운 녀석들이 사실은 음모가 있었고 조금 더 확장되는 맞아, 식으로 또 영화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뭐랄까 단점이 보인달까? 그러니까 아까 준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확장하지 않는 재능이 이 사람 있는 사람이고 확장하지 않을 때에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영화를 끌고 가야 되고 결말을 내야 하고 그러려면 무언가가 사실은 음모가 있었고 이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전개적으로 네. 뭐 규모를 키운다기보다는 그래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전형적인 구조로 가는 그리고 연출도 좀 약간 심심해지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뜨거운 녀석들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제 소박하게 또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아, 그쵸. 그 마트 사장이죠. 마트 사장이랑 싸울 때 티모시 달튼 007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 사람이랑 그 마을의 전경을 미니어처화를 해놓은 약간 거기서 싸우는데 맞아요. 거기서 갑자기 되게 뭔가 좀 특촬물 같은 느낌을 주지 않나요? 뭔가 울트라맨이나 그러니까 막 건물들 건물 작은 건물들에서 막 갑자기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 막 맞아, 넘어지고 맞아. 뒹굴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아 이 사람이 약간 이런 거에도 좀 그 로망이 있구나라는 걸 약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거기서 또 그 보통 저는 그 뜨거운 녀석들을 그 나중에 그 마을 자체가 뭔가 결속된 그런 뭐 신앙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네네. 그런 게 있다. 근데 그 사실 그게 옛날부터 되게 많이 사용했던 유럽의 좀 공포 영화나 그런 데서 좀 많이 나왔잖아요. 예를 비밀 들면. 조직. 네, 뭐 김전일 뭐 그런 데서도 종종 나오죠. 어, 무슨 촌 살인 사건? 나 그거 엄청 재밌게 봤어. 어, 육각 맞아. 육각촌. 김전일 최고의 에피소드라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육각촌 저는 살인 두고두고, 사건. 두고두고 지금까지 2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약간 그런 그게 저는 그게 나와서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 어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또 약간 그 KKK에 대한 저런 약간 어, 이런 이상한 거 쓰고 또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거기서도 좀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뭔가 그 뜨거운 녀석들에서 그 주인공이 음모를 밝힌 것처럼 나오잖아요. 알고 보니까 사실 여기에는 대규모 그런 뭐 공사가 끼어져 있고 그런 이득을 위해서 이 사람을 제거했다라고 이제 약간 수수께끼 모두 풀렸다 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뭐 너는 사실 그랬고 뭐 그랬어라고 하니까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냥 얘는 연기를 못해서 죽인 거고 그냥 웃음소리가 싫어서 죽인 거. 맞아. 그러니까 약간 주인공은 굉장히 자기 그 형사적인 재능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모든 단서들을 추적해서 그걸 파헤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범인이고 죽인 건 맞는데 맞아. 이유가 너무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는 거야. 아니야 그거 아니고 그냥 걔는 그 우리 연극단의 수치야. 그래서 죽였어. 그 저 갑자기 그 생각나는 게 있어서 잠깐 찾아봤는데 옛날에 네. 마스터즈 오브 호러라고 그 뭐 한 8편인가 10몇 편까지 뭐 스튜어트 고든 막 이런 좀 내로남 사람들이 좀 찍었던 게 있는데 네네. 여기에 에드가 라이트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저 이 시리즈를 진짜 좋아해서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한번 하고 싶은데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모든 시즌을 다 챙겨봤었던 게 이게 한 12년 전이었었는데 시즌 2까지 나왔죠 그게. 저희가 방송 초창기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을 잠깐 거예요. 했을 그랬던 거예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에드가 라이트가 들어갔으면 좀 재밌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게요. 그거 자체가 어쨌든 공포라는 틀 안에서 사실 뭐든 다 해도 괜찮을 까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감독 각자 스타일대로. 그래서 좀 완전 별로인 에피소드 있고 그쵸, 아 이거 맞죠. 완전 짱이야 이런 에피소드 있는데 맞아요. 에드가 라이트 정도의 공포와 액션 감각이라면 끝내주는 영화가 하나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그러게. 생각이 드네요.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에드가 라이트가 좀 유명해지기 전이었네요. 그쵸. 생각해보니까 이게 2005년, 2006년 뭐 첫 번째 시즌에 나왔을 때가 이때였으니까 아쉽다. 아쉽네요. 이건 그때는 너무 잔챙이들을 안 쓰는 맞아. 정말 거자 마스터 저버러잖아. 마스터 막 무슨 정말 그런 뭐 토브 후퍼 막 이런 사람들 맞아요. 나오는데 갑자기 에드가 라이트 쌍욕을 먹었을 거라고. 아쉽네요. 이게 그러니까. 시리즈가 계속 나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에서 그런 거 다시 할 법도 한데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넷플릭스 화이팅. 힘내줘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뜨거운 녀석들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네. 사실 이 그 영화도 그 뭐야 가장 큰 도시에서 시작을 해서 얘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그러니까 네. 그 정말 그 모든 검거요 1위에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뭐 모든 사실 그런 버디물이 그렇지만 약간 그 주인공이 성장하는 영화 성장 모티브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위에 그 친구도 사실 믿을 수 있는 동료도 한 명도 없고 실적이나 이런 건 워낙 뛰어나지만 너는 일이랑 결혼했어 하면서 이제 애인이랑도 애인한테도 차이고 가서도 약간 보면은 약간 워커홀릭이면서 좀 사회성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으로 사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옆에 닉 프로스트가 연기한 정말 그 허허실실해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경찰인데 막 음주운전하고 막 사실 너무 당연하게 아버지가 서장이어서 경찰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냥 경찰로서의 어떤 직무 능력은 하나도 없잖아요. 자질이라고는 1도 없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둘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뻔한 장르, 그 버디 무비의 흔한 공식이잖아요. 되게 철저한 애와 흐리멍텅한 애가 둘이 만나가지고 서로의 장점과 단 그런 걸 배워가면서 갈등됐다가 다시 화합하게 되는 또 이런 방식인데. 근데 저는 거기서 약간 컨벤션을 비튼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그러니까 할리우드의 그런 버디캅 무비에서 네네. 주인공은 사실 그 사이먼 페그 캐릭터처럼 완벽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사고뭉치. 아, 그쵸, 보통. 그러니까 서의 골칫거리. 골칫거리. 골칫거리인 건 똑같은데. 골칫거리. 그니까, 보통은 멜 깁슨의 뭐, 그, 멜 깁슨이 뭐였지? 리세레폰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그, 공적인 어떤 일처리 순서를 무시하고 범인을 무조건 검거를 한다든지, 뭐, 이, 아니면 이제, 뭐, 총을 발포해서 뭐, 주변 상가를 뭐, 어떻게 뭐, 한다든지. 무대포로. 그렇게, 그게 문제가 돼서 뭐, 자천이 되거나 아니면 그치, 그치. 막 서장이 맨날 야단치거나 이건데, 여기는 반대죠. 일을 너무 잘하는 거야. 너 되게, 때문에 우리가 해고되게 생겼어. 너무 완벽하게 다 소화하잖아요. 그리고 범법도 없어. 그러니까 심지어. 되게 한국식이죠. 너가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뭐가 되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니콜라스 형상하면서 영화 그 뜨거운 녀석들 시작도 얘가 얼마나 쩌는지 보여주고 시작하잖아요. 네. 뭐 무슨 경찰대에서 수석 졸업을 했고 뭐 온갖 무술을 다 섭렵했으면 그거 약간 프로레슬링 선수들 소개하는 영상처럼 보여주잖아요. 맞아, 맞아. 휙휙 하면서 맞아, 맞아. 맞아. 뭐 니콜라스 홀트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너무 대단하고 너무 FM이니까 너는 우리 조직을 해쳐. 그러니까 너, 정말 한국적이다. 뭐 서장님은 그러시겠지만 내 동료들은 그렇지 않겠죠? 하니까 갑자기 축하해.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애가 정말 그냥 흐리멍텅한 정말 작은 도시에 가가지고 똑같이 네.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사실 약간 조롱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조롱의 도시고 네. 너는 정말 살인의 미친놈이냐고. 맞아. 너는 뭐 그런 범죄 도시에서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관객들은 실제로 살인이 벌어지고 있는 걸 또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또 보통의 이런 영화들이 처음에는 관객들한테도 사고인 것처럼 보여주지만 알고 보니까 살인이었다라고 하지만 여기는 시작부터 무슨 이미 살인마가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 그리고 누가 봐도 영화의 구조상 쟤네가 문제가 있어 보여. 그 암시를 계속 깐단 말이에요. 야 얘네 죽었는데 사실은 얘가 범인이야.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본적인 장르의 컨벤션을 좀 비튼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재밌었어요. 그 도망 그 도둑질을 한 어떤 남자를 쫓다가 백조가 나오니까 되게 갈등하잖아요. 저 백조는 얼마 전에 의뢰가 들어온 그 백조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백조가 나중에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맞아, 뒷부분에서. 맞아. 그런 것도 되게 재밌고. 그러니까 정말 별거 아닌 걸 잘 쓰는 사람. 별거 아닌 걸 잘 쓰는 게 진짜 어려워요. 사실. 맞아요. 진짜 어렵죠. 그러니까 보통은 별거 아닌 거를 주요하게 쓰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잖아요. 별거인 거 잘 쓰는 건 뭐 걔나 서로 다 아는데 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에드가 라이트가 앤트맨을 한다고 했을 때 기대를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연출을 하는 사람은 사실 이야기가 커지면 오히려 영화가 되게 평범해질 거라는 약점이 분명히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앤트맨도 괜찮게 나온 영화지만 그러니까 앤트맨의 되게... 캐릭터 자체가 좀 안티히어로적인 면이 있고 그쵸. 그 되게 소시민적인 어떤 히어로잖아요. 자기 막 범죄 경력도 있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짓 저런 짓 하다가 어쩌다 보니 영웅이 된 남자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에드가 라이트가 보여줬던 그 기존의 네, 기존의 이야기들과 맥락에 잘 맞을 것 같았는데 이제 뭐 아쉽게 됐지만 그러니까 잘렸겠죠. 마블의 너 그러니까 제가 그 좀 찾아봤는데 그거를 에드가 라이트의 각본과 현재 수정된 각본의 차이를 그냥 얼핏 좀 봤었는데 에드가 라이트의 그 비전은 독립 영화 그러니까 독립적인 스토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마블 MCU의 MCU의 그 어떤 흐름의 뭐 에피소드 8처럼 요즘 마블 시리즈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닥터 스트레인지든 뭐든 이게 독립 영화로 뭐 로건처럼 딱 이 독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우리가 시즌 1 한 시즌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 과정의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작용을 하잖아요. 보통은 뭐 1역짜리 들여가지고 근데 이제 에드가 라이트의 비전은 정말 독립적인 스토리로서 그 기능하는 영화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런 거라든가 되게 지금 같은 경우는 요즘 이번에 나온 앤트맨 같은 경우는 되게 미국적인 그런 감성이 풍부한 그런 유머들이 많잖아요. 근데 원래 에드가 라이트의 각본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영국식 건조한 유머도 훨씬 더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케빈 파이가 좋아할 리가 없지. 그래갖고 어쨌든 교체가 됐다고는 하는데 네. 안타깝죠. 에드가 라이트 팬들은 앤트맨 얘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워낙 앤트맨에 별로 관심이 없고 사실 그거 마블 뭐 그런 에피소드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들으면서 알게 됐어. 워낙 딱 그때쯤이 이제 워낙 각본 작업을 오래 하기도 했고 진짜 오래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쵸? 한 4, 5년을 그러니까 그 사이 동안 한 편도 본인 영화를 낸 게 없잖아요. 사실 뭔가 단편이라던가 그런 것도 없었고 뭐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죠. 어른의 사정이 있겠죠. 아쉬운 일이에요. 저도 되게 좀 아쉬워요. 좀 그냥 뻔하게 잘 나왔으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차라리 DC 쪽 영어로 가서 복수를 해줬으면 약간 그런 마음도 생겼었는데 반대편에서 근데 조금 재밌는 게 그 뭐야 에드가 라이트가 뭐 앤트맨도 그렇지만 그 스타트랙 더 네. 비욘드 최근에 개봉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의 감독으로도 고려가 됐었대요. 진짜요? 아 그렇구나. 그 IMDb 트리비아 좀 찾아보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블록버스터의 어쨌든 언급은 떼도 되는 감독인가 봐요. 네네. 에드가 라이트와 스타트랙은 전혀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저는 지금 막 스타트랙을 좋아하게 된 사람으로서 에드가 라이트 갑자기 들어오면 좀 여긴 너가 올 것이 아닌데 약간 그러니까 그렇지만 사이먼 팩은 이미 있는데 가 있는데 그건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내 생각엔 사이먼 팩이가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먼 팩 얘기를 조금 자연스럽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각본을 항상 같이 쓰잖아요. 우리가 언급한 두 편의 영화,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크레딧을 보면은 그 같이 있긴 있던데요. 네, 각본이 에드가 라이트랑 사이먼 페그가 항상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항상 같이 쓰고 거의 뮤즈 수준 아닌가요, 사이먼 페그? 거기에 닉 프로스트가 이제 나오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사이먼 페그가 요즘 활약이 대단하잖아요. 잘 나가죠. 미션 임파서블. 이때도 잘 나가긴 했었지만 약간. 블록버스터의 그런 소위 감초 역할로 그놈의 감초. 아 근데 생각해볼까 진짜 주연은 못할 것 같네.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직은이라기보다 아직은 지금은 안 되면 영영 지금 안 되면 영영. 아니 물론 이제 주연작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버스터가 아니지만 뭐 그쵸 그쵸. 런 팻보이 런인가? 하여튼 그건 이제 영국에서 영국에서 찍은 것 같고 아마 영국에서는 좀 그런 워킹 타이틀류의 영화들 뭐 사랑하는 사람을 시계 타면서 만날 확률? 아, 맞아, 그게 뭐죠? 맞아. 그런 영화 있어요. 거기 주연이야. 로맨스 영화예요? 거기 네네. 주연이에요, 맞아, 맞아. 네, 그런 로맨스 영화 같은 것들 작은 영화에는 주연을 꽤 많네. 꽤 주연을 해요. 그 영화들이 뭐 반응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너는 에드가 라이트. 에드가 라이트 아니면 톰 크루즈 옆에 있어야 돼. 사이먼 페그가 톰 크루즈는 누가 봐도 주연이잖아. 아니. 약간 저는 그 어느 순간 느닷없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 사이언 페그가 틱 나와가지고 그냥 그 한 편만 나오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계속 나오잖아요. 이번 시리즈 그러니까 그 닉 프로스트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요? 같이 이렇게 했는데 왜 쟤만 사이먼 페그는 되게 잘 되고 사이먼 페그가 그러니까 필요한 역할이 뭐 일반적인 영화에서 좀 필요한 역할들의 그런 감초나 조연 좀 주요한 조연 역할을 좀 잘 하는 그러니까 편인 것 같고 미국인들 사이에 있는 영국인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에드가 라이트의 재능이라 함은 네. 작은 도시에서 벌어지는 작은 이야기의 소도시의 소시민의 이야기를 2시간 동안 스펙타클하게 찍어내는 건데 솔직히 우리가 그 헐리우드에서 보는 사이언 팩의 캐릭터를 보면은 조금 열정적인 쇼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헐렁한 니콜라스고 그런 식으로 그 캐릭터를 그대로 갖고 오는데 이게 헐리우드에서는 스케일이 커져버리니까 얘가 주연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닌 거지 애초에. 그러니까 딱 적절한 위치인 거죠 지금. 그 캐릭터라고 봤을 같아요. 때는 맞아요. 옆에서 소리 지르고 약간 불평하고 약간 이런 저게 뭐야 불평하는 거 잘 너 정말 그럴 거야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주연이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지. 그 사이먼 페그가 대사를 잘 쓰나 봐요. 그러니까 그 틴틴에서도 네네. 애니메이션 틴틴에서도 그 그 형사라고 해야 되나? 그 쌍둥이 형사 아, 캐릭터 예, 예. 있잖아요. 그게 네. 그 성우를 아마 사이먼 페그랑 닉 프로스트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캐릭터들의 대사는 둘이서 썼다고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대본을 쓰는 재능이 그러니까 그 새벽의 황당한 저주 이전에도 사이먼 페그랑 닉 프로스트랑 그 스페이스드라는 영국 TV 시리즈를 아, 에드가 라이트랑 같이 했었는데 저는 아, 그걸 영국 했을 때 그냥 조금 어떻게 봤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이제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만드는 거를 쭉 해왔던 것 같아요. 언젠가 사이먼 페그의 연출도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 그래요. 그 작은 좀 단편이나 좀 인디 무비 이런 거 좀 경력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 그랬던 것 같은데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젠가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다시 에드가 라이트가 영국으로 가서 이런 영화를 찍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이 조합을 사실 보기는 또 힘들잖아요. 그 에드가 라이트 다음 작이 예정된 게 그거래요. 드림웍스의 새 애니메이션. 섀도우스? 네, 섀도우스라는 2019년인가 예정이 되어 있던데 어쨌든 애니메이션 연출로 지금은 내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랬고 이제 또 우리가 한 2019년까지는 그의 이런 영화를 보기는 좀 어렵게 되었다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라니 좀 특이하네. 그러니까요. 좀 어떻게 할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좀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다시 영화로 조금 마무리를 돌아가면서 좀 하자면은 전 그 뜨거운 녀석들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연극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거기 나오는 어, 그 거기 영화, 나오는 연극을 진짜 이상한 거예요. 진짜 로미오와 줄리엣을 놓고 이렇게 크리피하게 만들 어, 맞아, 수 있나 맞아, 싶을 맞아. 정도로 진짜 약간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그냥 조금 과장을 해서 얘기하자면은 쟤네가 죽이는 게 조금 이해는 가요. 아니 근데 그거 보면 되게 악취미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진짜 감독이 진짜 악취미다. 저걸 저렇게 만들어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괴상해요. 너무너무 진짜 조금 아 좀 아 저게 살인의 이유가 되나라는 게 조금은 좀 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옳지 않다는 거를 우리는 영화에서 잠깐 지나가는 장면으로 그 장면을 보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런 연극을 매번 봤을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여러 번. 그리고, 저도 그 생각했는데 그럼 미칠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보니까 이 뭐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그 연극을 했던 그 단원이 뭐 되게 뭐라고 해야 돼? 총망 아니 뭐야 존경받는 무슨 변호사라며요. 되게 존경받는 변호사고 그 관객석 보면 꽉 차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 마을은 어쨌든 그런 마을 커뮤니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가서 본단 말이야. 경찰서에서 표 주고 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으아 계속 보잖아요. 반복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긴 우리 영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한 번이지만 난 그 1분도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 등장인물 그 마을 사람들의 감정으로 이입해서 생각해 보면 그 연극 저 어떻게 그러지?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되게 황당했어요 저는. 아 저는 묘사도 못하겠어요. 내가 말로 묘사도 못해. 이거는 진짜 영화 보면서 이걸 되게 주요하게 보셔야 돼. 주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정말 뜨거운 녀석들을 안 보시더라도 그 연극 장면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세상 크리피해 진짜. 근데 그거를 또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죽이잖아요. 엄청. 그러니까 사실 사고로 위장을 하려면 좀 더 자연스러운 사고를 그래.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굳이 그렇게 막 목을 어쨌든 여러분 이 우리가 말했던 이 두 영화가 위자서 또 얘기하시면 생각보다 엄청 고어예요. 이게 알등급 다 청불이죠. 국내에서는 18세였죠. 근데 제가 그 뭐야 뜨거운 녀석 블루레이를 갖고 있는데 15, 영국에선 15였어요. 뜨거운 녀석들이 15라고요? 새벽의 황당한 저주는 아니었겠지. 저는 그건 블루레이는 없어요. 근데 사실 고어 강도로 치면 그것도 아마 12세, 15세 정도일 거예요. 12세는 너무 심한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가씨가 뭐 프랑스에서 12세고 그런데 뭐. 왜냐면은 아가씨는 고어가 그러니까 잔인한 수위 이게 모르겠어요. 외국은 좀 더 그거를 모방 가능성이 있느냐나 아니면 좀 섹슈얼한 그런 쪽에 좀 더 모방하기는 좀 어렵지. 모방하기는 어렵지. 되게 모방하기. 근데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피가 좀 나온다 싶으면 일단 때리니까. 얼굴이 훼손되면 어쨌든 아, 그쵸. 머리가 훼손되면은 인간의 머리가 훼손된다 하면 18세더라고요 한국은. 근데 근데 뭐 아, 전쟁 영화는 아, 항상 이거 좀 딴 얘기인데 왜 한국은 전쟁 영화에 되게 관대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전쟁 오히려 전쟁 영화가 더 거긴 막 창자 쏟아지고 막 다리 잘리고 막 온 박살이 나도 15세야. 그러니까, 수류탄 이런 거 터지면 온몸이 산산조각 나는데. 그러니까요. 저 아직도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그 멜 깁슨이 나왔던 패트리어트라는 영화가 네네네네. 있어요. 그 영화 보면은 포탄이 굴러간단 말이에요. 굴러가면서 사람들 다리를 다 박살내면서 가요. 그거 가죽같이 너덜너덜거리는 그게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그 그러니까 폭탄 터지면서. 너무 이게? 약간. 근데 그게 또 청불은 아니었던 생각해보면 전쟁 영화가 한국에서 18세 먹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역시 애국심을. 전시국가라 그런 분단국가. 아무튼 그래요. 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갑자기 제가, 다른 얘기로. 제가 헛소리 해놓고. 아니 근데 등급에 대해서 얘기는 나중에 좀 한번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는 그 뭐 음악을 좀 약간 좀 뻔하게 쓰는 장면도 에드가 라이트가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지금 2004년 영화니까 그게 2004년 영화고 그 새별 황당조가 2004년이니까 사실 10년이 넘은 영화잖아요. 어떤 장면들은 이제 팬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짠내가 나는 장면도 있기는 해요. 네, 이제 지금 감성에서 보면 조금 낡은 편집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에드가 라이트만의 줄 수 있는 그런 리듬감이나 편집은 여전히 유효하니까 그리고 뜨거운 녀석들 같은 경우는 블루레이 음성에서 보니까 쿠엔틴 타란티노도 같이 했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이제 타란티노를 할 일은 안타깝게도 이제 없겠지만 정말 안타깝네요. 영화는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에 대한 어쨌든 그런 게 있어서 타란티노 할 일이 없어서 이제 여러모로 좀 화가 많이 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타란티노도 항상 그 시기에 뜨거운 녀석들을 자기 탑10으로 뽑고 에드가 라이트 영화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피터 잭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은 서로 아 이게 통하는 게 있구나 싶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성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피터 잭슨의 초기작 그리고 타란티노의 어떤 영화들을 좋아하신다면은 에드가 라이트 영화를 보고 실망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이제 와서 좀 낡은 느낌은 분명히 있지만 실망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아, 물론 이제 새벽에 황당한 조자 뜨거운 녀석들 한정 스콧 필그림 얘기는 저희가 거의 안 하긴 했는데 저 그 영화 되게 좋아해요. 이 영화도 그러니까 저는 원래 코믹스부터 읽고서 영화를 봐서 처음에는 좀 실망을 했는데 네네. 영화를 다시 볼수록 야, 에드가 라이트가 아니면은 정말 이 정도 만들기도 불가능했겠다 싶을 그러니까요. 정도로 그 이 사람 특유의 그 정신없는 정신없는데 이야기는 다 하는 그쵸. 그런 연출이 정말 비하는 의미가 전혀 없이 만화적인 연출. 그리고 게임을 뭐 적용하는 방식이라거나. 스코 필그림은 좀 긴 느낌이었어 저는. 좀 길었어요. 네, 좀 길어요. 이야기 자체가 사실 영화 한 편에 담아내기에 조금 적절한 스케일은 차라리 아니에요. 차라리 드라마로 그러니까 몇 편의 드라마로 나누면 또 모를까. 맞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영화 되게 좋아했어요. 그 개봉하기 전에도 보고. 배우들 연기도 다 괜찮고 그 누가 나오죠? 세라 마이클 세라가 나오죠. 마이클 세라가 주인공. 마이클 세라가 나오는데 거기 그리고 맥컬리 컬킨의 형이 나오죠. 키에란 컬킨. 아, 네. 형이 동생인가 형인가? 동생이요. 어쨌든 형제. 어쨌든 마이크 뭐야 에드가 라이트의 음악적인 그런 어떤 활용을 가장 극대화시킨 영화죠. 데이비드 드라이버 이전에. 네. 그 점에선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상상마당에서도 음악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틀었었거든요. 스코필그림은 아마 국내 팬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원작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좀 싫어할 수는 있는데 네. 에드가 라이트를 좋아하는 맥락이라면 그 영화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스코필그림도 그렇고 베이비 드라이버도 그렇고 조금 영화가 해낸 성취에 비해서는 좀 흥행이 덜 된 느낌? 한국에서?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네, 베이비 드라이버도 평가는 항상 높게 봤는데 좀 그에 비해 흥행은 이제 다른 뭐 블록버스터급은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조금 이제 팬층이 좁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꽂히면 엄청 좋아한다. 근데 저는 에드가 라이트가 그렇다고 이제 완전 블록버스터나 이런 쪽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망가질 것 같아서. 아니 재미가 없을 것 뻔해질 것 같아서. 뻔해질 것. 안 궁금해. 그의 스타트랙이 안 궁금한 것처럼. 그의 앤트맨은 궁금하지만. 스타트랙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좀 와닿네요. 네. 에드가 라이트의 분노의 질주. 스타트랙이 갑자기 비행기가 불시착해서 어디 외계 소도시에서 벌어지는 일로 갈 게 아니면 안 돼. 제 환상 깨지 마세요. 스타트랙 지금 막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에드가 라이트가 다시 영국에서 영화를 찍었으면 좋겠어요. 워킹 타이틀이랑 같이. 그래서 영국에서 닉 프로스트와 에드가 라이트와 영화를 같이 찍었으면 좋겠고 패그. 예정돼 있는 애니메이션 이후에 그런 영화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게요. 네. 지금 IMDb 기준으로는 그 섀도우스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디 월드 엔즈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했지만 이 영화는 조금 걸러도 되지 않나. 세상의 끝. 근데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이 영화는. 사이먼 페그와 에드 그 닉 프로스트와 같이 그 영국에서 찍은 어떤 그 삼부작의 느낌으로 뜨거운 녀석들을 이어서 좀 그런 그 두 친구의 성장서사나 약간 맞아요, 그런 맞아요. 면으로 이제 삼부작으로 엮일 그건 있는데 블러드 앤 아이스크림 트릴로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세상의 끝은 좀 이야기를 키우면서 확실히 망가진 케이스예요. 맞아요. 이야기의 틀을 키우면서 뭐 되게 거대한 좀 우주급 음모로 약간 이야기가 발전되는데 그러니까 역시 아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 돼버려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에드가 라이트의 영화를 두 편만 본다면은 뜨거운 녀석들과 새벽의 황당한 저주 그렇게 네. 두 개 딱 보시고 조심한 스코피 필그램까지 네. 베이비 드라이버 네. 네, 베이비 드라이버는 되게 좋아요. 네 결말이 좀 이상해서 그래요. 어쨌든 요 정도로 하고요. 네. 에드가 라이트 영국으로 빨리 돌아와 주세요. 악담인지 뭔지 덕담인지 모르겠지만 덕담이죠. 나를 위한 덕담. 네. 그에게 악담. 이 돈 받고 영화 찍으라는 거냐.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저희 그렇게 3월에 영화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팬팬님의 사용업자. 두 분이 짜고 오셨나요? 왜 한꺼번에 얘기해요? 무엇이죠? 무엇이죠? 아 저는 네 또 모바일 게임을 하려고 하다가 최근에 또 하는 게 생겨가지고 줄한거 아시죠? 어떻게 알았지? 근데 그게 좀 재미가 없어요 사실. 저는 싱글 몰트 위스키를 좀 추천하려고 네, 해요. 네네. 네. 다음 주 팬팬님의 자영업자를 기대해 주세요.